Hops News. 산업진흥원에서 예비 마케터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의는 12월 5일 월요일에 한양대 HIT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진행됩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하이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지원팀에서는 화생방, 공습,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훈련은 12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진행됩니다. 훈련 내용으로는 CPR 교육, 소화기 교육, 방독면 착용 교육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에서 금융연수 프로그램 1기를 모집합니다. 전국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생 및 기졸업자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생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 단체협약 협상이 1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양대 노동조합은 11월 30일 오후 8시 본 교섭 재개 후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이 되어서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사측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인력을 충원하고 임금을 2021년도 총 인건비 대비 1.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 공동 운영 구간인 1, 3, 4호선은 전국 철도 노조의 쟁의 행위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24일 우르무치 화재 사고 이후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지난 25일부터 벌어진 동시다발적 시위에서 시위대가 텔레그램과 SNS로 메시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고 메시징 앱,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시위 참가자 체포에 나섰습니다. 중국 경찰은 시위 참여가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아 시위 장소, 배치된 경찰 위치 등을 논의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또한 추가적인 시위를 막기 위해 주요 도시의 시위 발생 가능 지역에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는 3분기 순손실이 47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적자폭은 전 분기보다 113억 원 줄었습니다. 충당금 적립전 이익은 3분기 185억 원의 흑자를 내며 작년 10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3분기 말 고객 수는 476만 명을 달성했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50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한편 명목 순이자 마진은 3분기 0.54%로 2분기보다 4.5배 상승했습니다. 뉴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ops News 12월 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